구분형씨라고 있어요.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소장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작고하셨는데 책을 아주 많이 썼어요. 필살기라는 그 책을 보면은 제가 한 이분 책을 한 근래 한 다섯 권 정도 읽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그 변화와 가치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그 책에 보니까 낙타에서 사자로 사는 법. 변화죠, 변화. 어느 날 자신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한 마리 낙타였습니다. 무리 가운데 낙타들은 이 등에 무수히 많은 이 짐을 지고 살게 되어 있잖아요. 낙타의 운명이죠, 그죠? 이 짐을 가득 지고 사막을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타들은 이제 서서히 지쳐가고 그리고 죽죠. 결국 천둥과 벼락이 치는 어느 날 밤 자기도 사막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꿈 이야기예요. 그 의식을 다 잃어가는 중에 또 한번 번개가 팍 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덮치는 거죠. 칠흑의 어둠을 가르고 어떤 경험을 했는데 뭐냐. 저렇게 태어났어요. 낙타로 살던 자기가 죽고 뭘로 태어났냐. 사자가 됐어요. 등에 보니까 짐이 없는 거죠. 해가 뜨면은 놀아요. 그냥. 그러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사냥 나가는 거죠. 자유로운 걸음을 가지고 사냥을 가는데 사자에게 사냥은 일이 아니라 놀이랍니다. 놀이. 자기는 꿈에서요 가장 용맹스럽고 그리고 가장 관대한 사자가 되었다. 철학자 니체가요. 니체가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 우리의 삶이 낙타다.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등에 짐을 잔뜩 지고 살아가는 낙타일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일을 하든 너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죠. 짐이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사막을 오가는 게 일이잖아요. 그죠? 등에 잔뜩 짐을 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쳐가. 그러다가 쓰러져.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인생 후반부가 있는데 사자로 살 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낙타에서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일이 짐이 아니라 일이 놀이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렇게 직장인들을 변화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연구와 강의를 통해서 이 변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보니까 과거를 죽여야 된다. 새로운 삶의 변화는 과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사자는 뭐냐? 아까 낙타가 뭐였어? 어떤 삶이에요? 너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자는 뭐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극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은 낙타로 끝나야. 그죠? 그런데 정말 사자로 살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정말 다 그럴 수가 있는데 전환점이 있어야 돼. 극적인 전환점, 통렬한 전환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를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깊이 공감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다른 책. 그 양반이 또 다른 책들을 더 좋아요. 아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나안 복음의 내용이 있더라고. 애굽에서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 낙타보다 못했어요. 그런 자기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 봐요. 오늘 제목. 메뚜기.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여기 참 그런 메뚜기 사고방식이 나와요. 악평하여 이르되. 불만이에요. 자기 삶을 악평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비교하니까 나보다 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저 사람 잘될 수밖에 이유가 있다 막 이런 식의 생각. 거기서 네피렘의 후손이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으리라. 아, 지가 메뚜기라 스스로 이렇게 해놓고는 저 사람도 나를 메뚜기로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역적인 구원을 시켜놓고 홍해를 건너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기적과 이적 표적을 다 보여주죠. 이제는 너희들이 여기서 말씀 훈련 받았으니까 가나안 적과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좀 잘 살아봐라 했는데 안 들어간다. 이유 지금 그 이유 거기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사람도 우리보다 너무너무 크고 거인이고 와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 들어가면 박살난다.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자기 비하예요 이건? 아니요. 굴종이자 타락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날개 없이 태어났다고 해서 날개의 짓조차 안 하는 것은 타락이다. 이 말이 뭘까요? 운명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들 하나도 보니까. 변명할 게 없는.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 배운 게 없으니. 우리 부모님 훌륭하지 못하니.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하니 이렇게 살자. 날개의 짓조차 안 하는 것은 그렇다고 했어. 타락이라고. 타락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죄라는 얘기 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성경은요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낙타가 전부 사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태어난 그대로 살아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사용할 때에 그 삶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뭐라고? 메뚜기가 뭐가 됐다고? 사자가 됐다. 이게 뭐라고? 진정한 변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너는 메뚜기 아니야. 너는 사자야. 오늘 본문. 강 집사님 잘 읽었는데 한 절짜리는 한 세 번 읽어도 괜찮아. 알았죠? 짧잖아 너무. 한 두 번 더 읽어요. 한 번 더 읽어줘봐요. 펴놨잖아. 시작. 아멘. 악인은 누가 악인일까? 참 재미있어요. 이거 참 재미있는. 악인은 뭐예요? 악인, 의인. 여러분 뭐가 악인일까? 어? 세상적인 악인은 버벌어기가 악인이죠. 그렇죠? 나쁜 짓 하는 게 악인이죠. 근데 성경이 지금 악인은 뭐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게 악이니. 의인은 뭐냐? 사자같이 담대하더라. 자, 이런 성경 구절을 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가 이래? 악인이 뭐 이런 게 악이냐? 하나님 말씀 기준의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기준을 초월하고 반윤리고 비윤리가 아니고 윤리 도덕 담고 있어 밑에. 그 도덕 교훈이고 그 위에 진리, 진리. 이해 알죠? 이 진리예요. 여기서 악인 의인은 뭐냐면 성도들, 믿는 사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냐? 아예 비신자들 말고 신자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이란 말이거든요. 악인. 어떻게 악인이에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 한다고? 도망. 메뚜기예요, 사자예요? 메뚜기, 영락 없는 메뚜기 모습.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뭔 일을 하려고 해도 주저가 되고 못하고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10년, 20년 다녀봐도 능력도 없어. 어떤 능력, 능력이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만 아니라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보려는 어떤 능력이 없어. 전도 한 명 못해. 사람들 영향력이 없어. 말의 힘도 없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쫓아오는 자고는 도망가요. 메뚜기는 가만히 있어. 인기 청문하면 도망가. 소리만 질러 도망가. 무섭고 두려워요. 세상 힘들어요. 큰일 났네요. 이런 일 어떻게 살아요? 우울해요. 불행해요. 그냥 꽉 눌려 있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아무 일 못해요. 너희는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내가 세상을 이겨서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짓눌려 살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래. 어떤 순간 노력하죠. 노력한 것만큼 얻어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좀 낫다. 내 아이는 니들, 니네 아이들 보고 그래도 조금 성공했다. 뭐 그런 걸 끝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수 돼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요? 너 잘하는 아이들. 너, 니가 잘하는 일. 억지로 여기까지 올릴 이유 없어. 너는 있지. 그렇게 살아도 만족하고 살면 돼. 그게 행복이야. 나는 이렇게 사니까 넌 밑에 살아도 돼. 가지고 보면. 나는 그래 기득권자니까 너는 메뚜기로 살아야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을 몇 번 했죠, 여러분? 지금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책망받은 종. 간음한 여인은 살인강도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은 자에게도 예수님 그런 책망 안 했어요. 네, 알았다. 간음한 여인 가라. 저들 너에게 돌을 던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게. 예수님 용서의 달인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용서다. 어떤 죄도. 그래서 우리 메시아라고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를 받아. 조건이 없어. 예수님이 자신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큰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야 내가 다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와 그냥 와. 와서 이 생수를 마셔. 내 보혈을 마셔. 예수님이 초청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뭘 가지고 있어? 너가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가져와. 사용한 자에게 더 줘. 메뚜기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거 한 달란트 가지고 뭘 해. 그저 숨겨놓으니까 편하지 뭐. 아 이걸로 난 만족해. 좋게. 이러니까 걱정도 없네. 염려도 없네. 숨겨놨어. 주인 올 때까지 그냥 이러고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혈액형대로 살다가 가진 거 뭐 별로 없으니까 뭐 이게 자족하고 뭐 이런 정도도 행복해. 악하고 게으른 종. 왜 그러실까 주님께서? 예수님 왜 그러시나 우리한테?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이 하나님의 뭐가 있냐? DNA가 있다. 요즘 말로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다. 괜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구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로 여기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닮은 구석. 동물로 보면 그게 뭐냐? 그게 사자라. 동물이 왕이잖아요. 멋있잖아요. 사자의 눈에는 뭐든지 먹이란 말이에요. 나가기만 하면 돼. 나가기만. 여러분에게 무슨 뭐 강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유린하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하나님 말씀, 복음 알기엔 아직 멀었어. 저기 아직도 민수기 신명기 율법에 그냥 매달려 거기서 살아요. 사자에겐 사냥이 일이 아니라 그랬죠. 놀이에요. 일과 놀이. 일을 즐겁게 한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일에 지쳐서 죽고 지겨워 죽겠는 것이 아니라 그때 원망, 불평,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사자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두려울 게 없으니까 관대하다 이 말이에요. 왜 관대할까? 인심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왕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관대해져. 인색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얼마나 많으신 분. 사자는 배만 부르면 옆에 아무 있어도 쳐다보죠. 욕심 가질 이유도 없잖아. 나가면 되는 거야. 작은 동물은 사냥하지도 않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사자들이라고 사자.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볼게요.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악평에서 거기는 우리 메뚜기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분해서 옷을 찢어버린 성질 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왜 메뚜기? 우리가 왜 메뚜기? 난 용납 못해. 난 메뚜기 아니야.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너희들과 똑같이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희들 말한 대로 그 악평하고 불평한 땅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얘네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어. 들어가면 박살난다 죽는다 그랬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여기서는 먹이라. 똑같은 얘기죠. 먹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 뭐라고요? 먹이. 메뚜기예요? 사자예요? 뭐로 비유한 거예요? 자기들을. 뭐로 비유했어요? 더 세게 말하면 이제 말도 못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자잖아요. 사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계속 여호수아에게. 요단 건너기지 뭐라고 했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 너는 강하고 담대. 뭐가 되라는 거야? 사자 되라. 강하고 담대한 동물이 사자만큼 또 있어요? 그쪽 호랑이 안 사니까. 사자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호랑이도 센데. 사자같이 강하고 단대. 왜? 먹이단 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뭐가 잘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사자처럼 나는 살 수 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너한테 너희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내가 큰 일을 더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그 일을 너희들이 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일 내가 육신적으로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 3년 동안 밖에 내가 그 일을 못했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30년 40년 60년 70년 살 수 있으니까 나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가 돼요 그럼? 메뚜기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원서를 보면 참 쉬운데 이게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 한마디로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너희들이 내가 준 능력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이 어떤지를 좀 알아라, 좀 알아라. 내가 너한테 유산을 줬는데 그 유산이 어떤 건지 좀 알아다오, 좀.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유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강력한 능력을 주시다. 그것이 어떤 능력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서 그 능력을 제발 사용하고 좀 살아다오.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는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전부 안 쓰고 산단 말이에요. 응? 왜 안 쓰고 살아? 왜 메뚜기처럼 살아? 칼럼에도 쓰고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국민일보 기자 가운데 아주 똑똑한 친구 있어요. 이태현 기자를 제가 만나봤는데 정말 글 잘 써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 이제 퇴직했는데 뭐 좀 출판사 한다 그러나 뭐. 자기는 기자의 신분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책도 낸 거예요. 거기 별의별 사람 다 만났는데 그 별의별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누자면은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들. 메뚜기, 사자. 이건 제 얘기예요. 둘로 나눌 거. 이 평범한 사람들 중에는요, 뭐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또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평범한 사람들에도. 자기도 그런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받았대요. 그 문제는 뭐냐? 그것뿐이라. 그래서 어떤 교훈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범한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고 성찰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면들이 있대요. 보니까 뭐냐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자기 자신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걸 배웠다. 도전 의식이 생겨.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룬 것 같고 대다수 사람 다 사는 거 그거 보고 있어. 업적 때문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메뚜기한테 교훈이 있어요? 잡아다가 볶아 먹으면 되죠. 그죠? 뭔가를 이룬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사용한 사람들 배울 게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뭔가 이룬 사람들. 책을 누가 써요? 뭔가 자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책을 쓴 저자들을 보면은 뭔가가 있어요. 책도 잘 골라봐야 되겠지만 그 책 봐야 돼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기독교 서점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 기독교 서점 다 문 닫아야 되고 출판사는 다 망해 자빠져야 되고 그를 저자들들 전부 그냥 목에 거미줄 주고 살아요. 그래도 다행히 다른 교회 성도들이 가셔서 사슬고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세요. 전철 장로님은 늘 서점 들러서 저보고 책 보라고 책을 이렇게 사주시고 골라주시고 감사해요. 장로님, 책 골라주지 마시고 문화상품권 주세요. 제가 사보고 싶은 책들 볼게요. 그리고 일부러 안 가셔도 돼요. 거의 뭐 지금까지 책을 늘 가서 바쁜 가운데서 이렇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책 볼 시간이 없으시면 유튜브라도 보세요. 거긴 여러분 간증이에요. 사자로 산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메뚜기였다가 사자로 바뀐 사람들. 정말 배울 점 많아요. 주시면 도전 받아 안 받아? 받지. 아직도 그런 기도 점이가 없잖아요. 올해 안에 유튜브에도 올려야 돼 간증은. 사자 되잖아요. 사자. 사자 된 사람. 그런 간증 들으면 힘이 생겨요. 도전의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지금 뭐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 메뚜기는요, 공포심만 전염이 되고, 사자에게는 자신감이 전염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 나도 해보자.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교회가 있고, 나도 믿음이 있고, 나도 기도할 수 있는. 나도 말씀을 듣는데. 미국 라이트하우스에 여성으로서 한인 여성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김태연 회장이 너도 하고 너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이거 때문에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성경의 인물들 다 했는데 저쪽 교회들도 했는데 그 성도들도 간증이 있는데 왜 나는 못했냐 이거죠. 왜 메뚜기를 사냐 이거. 교회 평생 다니는 믿음이 뭔지도 몰라. 무력하고 무능. 맨날 물으면 모르겠대. 예수님 왜 믿어요 하면 설명 못해요. 이제 여러분 달라지네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 그것도 온전한 구원. 애굽이 뭔지 광야가 뭔지 이 가나안이 뭔지 이제 신앙생활의 요체 핵심을 이제 알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사자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내 새끼가 메뚜기야? 어? 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뭐 다니엘, 요셉, 뭐 아브라함 뭐 아니 뭐 되라고요. 성경에 우리가 그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인물도 한번 되보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처음에 기도원 메뚜기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겁쟁이에요. 포도주 즙을 타는데 밖에 나가면 뺏길까 겁이 나가지고 방 안에서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야 기도원아 그래. 네, 너는 용사다. 큰 용사다. 예, 제가요? 저 놀리세요? 놀리세요? 아, 메뚜기인데 저보고 사자라니. 이거, 아이씨, 말도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농담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 이름 시몬이지. 너는 지금부터 개바다. 예? 시몬이 뭐예요? 보통 이름.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래. 그 이름. 이름대로 운명대로 살다가 난 죽을래. 그 시몬. 넌 뭐라고 이제? 대박. 위대한 사람 될 거야. 큰 바위가 될 것이다. 베드로. 반성. 주인 놀려요? 아니 메뚜기인데 사자라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니.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이들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음의 뭐예요 이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소상들 아니에요. 소상이란 뭐예요? 한 가문이란 얘기지. 우리에게 영적 피가 이분들이 피가 우리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거예요. 한 조상이고 한 가족이란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물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혈통과 족보상으로 우리는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돌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내가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기 위해서 메뚜기로가 아니라 사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에 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지만 제가 늘 인용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 교훈이 뭐라 그랬어요?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남기는 겁니까? 사용하는 겁니까? 남기라면 못해요. 내가 가진 게 작으니까 못 남기겠어요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한 달라도 받은 자를 동정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나랑 똑같거든. 또 얘기해야 돼. 또 언급해야 돼.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다고.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난 누가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한 달란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못 남겨. 그리고 이걸 남기려니까 메뚜기라서 두려워 세상이. 이거라도 잃어버릴 것 같아. 이거라도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못하겠어. 남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얘기 남기라고 너에게 준 게 아니야. 주인이 계속 그 얘기예요. 너는 나쁜 놈이야.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왜 줬다고요? 사용하란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 왜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 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 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주신 거예요? 하라고. 사용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너를 위해서 사용해. 너를 위해서 사용하란 말이야. 왜? 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믿음은 뭐냐? 간단하죠, 이제. 큰 믿음 뭐예요? 믿음 크게 사용한 자예요. 아멘. 믿음이 작다 뭐예요? 믿음을 작게 사용한 거야. 사용하지 않은 거. 메뚜기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지.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 했지. 하나님 너, 나 약속을 믿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못 믿겠다고 안 들어간 거지. 그 메뚜기야. 그러나 사자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봤는데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 믿음이 생, 그 믿음을 사용하니까 사자처럼 용맹이졌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노원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크죠, 거기, 그죠? 이 교회가 그런 게 있어요.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태신자 작정한 사람들 명단이 그때 한 2,000명 정도, 2,500명 정도, 뭐 그런 3,000명 정도 모였는데, 태신자 작성한 명단 기록지가 3만 장이 올라왔대, 3만. 그거를 전부 강대성에 갖다 놨다. 한뜸 사이에 3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가 크니까는 뭐 그 정도 나오죠. 그럼 믿음 가지니까, 큰 믿음 가지니까 교회가 커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 시작은 미약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늘. 우리 교회가 뭐 작았어. 뭐 이 정도면. 여기서 전도왕이 나와야 되죠. 그죠? 나와야 돼요? 11조 정도 나와야 돼요? 믿음의 왕이 나와야 돼요? 누가? 제가? 누가? 나는 안 하는데 제가 했으면 좋겠다. 맨날 그거죠, 그죠? 그 양보예요, 그게? 하나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런 건 양보하지 마세요. 믿음이 사자 같은 사람을 보니까 뭘 하더라도 일단 크게 하는 거지. 작은 거 눈에 안 들어오세요. 전도 한번 하세요 이러면은 막 고민해요. 고민해. 겨우 써내. 딱 한 병 써내. 평생 동안 전도 한번 하세요 그러면 한번 이게 이런 걸 왜 하느냐면은 이름이 나와야 그래도 기도가 되고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면 딱 한 병 써. 한 명 써. 고심해가지고 하나 써. 근데 이 사람 할까 말까 될까 말까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아 좀 더 세게 아 나는 거짓말 못 한대. 거짓말 못 하는 거하고 믿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오케스트라 이렇게 시작했던 그 오케스트라 그 친구 서동범 대표라고 아 믿음 커요. 이거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전도하려고. 평생 5만 명? 10만 명인가? 10만 명. 나는 10만 명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너무 잘 되어 있어. 저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이 사업 감사해. 자꾸 이제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요. 직장 다니기도 중요한데 직장 다니면 승진도 해야 하는데 자꾸 늘어나. 이번에 우리도 엄규리 집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독립해서 이제 매장 여는 매장 여는데 지가 이제 그 열고 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그거 딱 엮였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꽉 잡아. 그게 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안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려는 생각 하지도 마.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 직장 다니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해야 그것이 성공하는 거지. 성경 그런 비결들 다 나와요. 다 있어. 간단해. 전도를 그래서 한다 그래도 아직은 뭐 얘기해요. 500명 하기도 5,000명 하기도. 이상해. 나는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다음 주나 돼가지고 한번 전도 몇 명 할 거냐 이제 하나씩 물어봐야겠네. 교회가 클 수 있어요. 여기 용인 죽전의 새 에덴 교회라고 아시죠? 서광수 목사님. 이분 여러모로 부족한 분이에요. 키도 작고 아주 못생겼어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학교도 좋은데 못 나왔어요. 딱 하나 남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분. 생긴 건 메뚜기처럼 생겼는데 일은 사자처럼 해요. 여기 그 분당 구미동 아름다운 교회 거기잖아요. 거기서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커졌어요. 거기서 지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인에다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금 한 5만 명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계속 몰려드니까는 교회를 더 크게 지으려고. 교회를 그렇죠 용인에다 지으려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그랬죠. 이분 믿음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 생긴 건 뭐처럼 생겼다고? 믿음 뭐라고? 사자. 그 보인다. 장로님 이분이 송강수 목사님 교회 부지를 보러 가는데 뭘 빌렸느냐? 헬리콥터를 빌렸어요. 헬리콥터를 빌리고 그쪽 지혜 가면서 어디다 교회 있으면 좋을까?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쪽. 비행기 타고 아 저기다! 저기다! 제일 낫다는 거예요. 거기 내리자! 그래요. 빙 둘러서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 예배 시간에 좀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둘러서가지고 장로님들이 전부 오줌을 영역 표시한다고.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재밌어. 얼마 재밌어. 얼마 안 가가지고 자기들 영역 됐어요. 그게. 거기다 지은 거 아니에요. 사자예요. 사자. 여호수아 18장에 열두 지파 가운데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각 지파들이 받고 살고 있는 땅에서 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려라 그랬어. 일곱 지파인데 너희들이 살고 싶은 땅을 그림 그려와. 지금 니네 땅은 아니야 그게. 다른 사람 살고 있어. 네가 살고 싶은 그림 그려라. 줄 사람은 생각지도 근데 김치국 맛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그들이 그려온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네. 이게 희한한 거 이게. 얼마나 희한한지 몰라. 응? 이제 끝나라고 이제 사인 오는 모양인데 이제 끝나게. 그런데 그림을 그린 대로 가졌어. 아, 참 이 믿음. 여러분 건축물 올라갈 때 뭐가 필요해요? 뭘 그려야 돼? 설계도. 설계도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설계도대로 우리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설계도 자체도 없잖아요.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땅과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그 정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라는 지금 어느 정도 잘 됐다. 더 크게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자를 그리려면 고양 사자를 그려놔야 나중에 고양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면 뭐예요? 쥐밖에 안 돼요. 그림들 내 믿음. 삼손 알죠? 예. 삼손이 실패했잖아요. 삼손은 사자예요. 사자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메뚜기가 됐어요. 왜? 이유가 뭐냐? 믿음을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 한 번 딱 사용했어. 언제 사용했어? 죽을 때 사용했어.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메뚜기가 돼버렸어. 메뚜기로 시작했는데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용하면은 믿음을 사용하면 세상이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잡아먹는 메뚜기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메뚜기로 살 거예요? 사자로 살 거예요? 사자 살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메뚜기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뭐예요? 예. 네. 나는 왜 지금까지 사자였을까? 아, 메뚜기였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았어? 그렇죠? 방어보다 한데 세상이 우리의 먹이로 하나님 주셨는데 도리어 우리는 세상이 밥이 돼가지고 오늘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가고 두려워서 염려해서 아무도 못하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무능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지 마라. 담대하라.